부분 풀려서 날 절벽으로 밀어붙였어. 혹시 몰라 그래도 날 사랑하니까 참을 수 있었어. I'm 필수 있는 불안한 종자들을 본 또 다른 실수. 네가 하면 오케이 내가 하면 난 제발 적당히 하기를 말해도 넌 끊지 못하네. 자다가 통치면 나오는 말 잘할게. 할 말 없을 때 꼭 나 잘게. 답답해 누구에게 한탄해. 가끔 가진 것처럼 착각해. Just go to sleep. Every day, every night, feel like a fool. Feel like a fool.